뼈 깊은 광명성절의 점에서 페루, 브라질, 베네수엘라, 메이코, 쿠웨이트, 남아프리카, 적도기네, 기네, 에티오피아, 세네갈, 이집트, 나이지리아, 민주공고, 우간다, 알제리 조제 우리나라 대표부들과 제네바 유엔 사무국 및 국제기구 조제 우리나라 상설 대표부, 유엔 조제 우리나라 상임 대표부에서 경축 집회, 친손 모임, 연회,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노동당 창건 이룬돌 성대의 경축을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초대됐으며 우리나라 대표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용상미술 작품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